어이 톰, how are you? 좋아 좋아? 서울에는 지금 이세룡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. 용의자는 단도하지. 그럼 워싱턴에서 자네도 알다시피 양형은 5초에 자동으로 오 마이 갓! 밤이 깊었네 밤에 춤을 추는 Coming soon, looking for Wolverine.